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파멸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이런 제목으로 김명철이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이 행성의 유일무이한 사회주의 보루 조선을 향해 가해지는 적대 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 공세는 장관 인류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방의 핵강국 우주강국으로 우뚝 솟아 그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는 백두산 대국은 정의의 기치 높이 자주의 앞길을 가로막는 온갖 부정의를 선군의 폭풍으로 가차없이 추갈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이 날마다 세계를 주름잡는 비약과 대혁신, 신화적인 기적을 창조해가는 우리 공화국에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과 선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동시에 온갖 유치하고 비열한 반공화국 고립압사를 재창하던 음모꾼들과 그 실행에 앞장섰던 추종자들은 연이온 참패와 좌절로 얼룩진 비참한 말로 속에 역사의 퇴적물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그런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오바마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총파산이라는 고배를 마시며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동족대결 광기를 부리며 소갈머리 없이 날뛰던 박근혜가 민족 앞에 저지른 만고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심판대에 올라 족쇄를 차고 감옥에 처박힐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조선 압박공조를 떠들어대면서도 자국의 리에 타산만을 앞세우며 동상이몽하던 나라들이 근본적인 모순의 격화로 서로 으르렁거리며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어떤 세력도 정의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벌어진 현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그런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나온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피로써 이룩한 소중한 전통을 무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하면서 작은 나라가 주장하면 불의로 매도되고 큰 나라가 소리친다고 하여 정의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작동과 핵전쟁 위협이 가중될수록 그를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우리의 핵무력은 더더욱 비상에 강화될 것이며 우리 백두산 대국은 정의의 수호신으로 세계 만방에 빛을 뿌릴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제 아무리 필사적으로 발악해도 정의가 불의를 타승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